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우리는 풍경의 예준, 효쌤, 혜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라디오 방송국에 정말 특별한 DJ가 한 분이 오셨는데요. 와, 멀리서 오셨죠?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와, 진짜 멀리서. 정말 멀리서 오셨는데 시청자 여러분 정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첫 곡 듣고 가겠습니다. 혜인 씨, 첫 곡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네, 마커스의 우리는 주의 교회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스페셜 디제이는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디제이 혜인씨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혜인씨의 송리스트. 송리스트. 아. 제가 좋아하는 곡들로 가득 채운 이번 화입니다.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하루씩 날 잡아서 예준씨, 효쌤, 그 다음에 혜인씨가 DJ가 돼가지고. 네. 자, 그 본인들이 원하는 찬양, 노래, 그리고 사연 같이 들으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첫날로 오늘은 DJ 혜인. 와. 아, 느낌도 좋다. DJ 혜인. 와. 혜인 씨가 DJ가 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J 하이 어때요? 하이. 아, 좋은데요. H-I에서 하이. DJ 하이. 아, 딱 좋은데요? 우리 DJ 하이께서 진행을 네. 해주죠. 네, 제가 첫 번째로 뽑은 곡은 우리는 주의 교회라는 곡인데요. 방금 틀었죠? 네. 네. 와, 아. 너무 좋아하는, 물론 가사도 좋지만 전 솔직히 말해서 제목 때문에 제일 좋아요.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느낌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 진짜 그리고 예배를 굳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계속 드릴 수 있다는 느낌? 계속 주님을 계속 찬양할 수 있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움직이는 주의 교회니까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주를 찬양할 수 있다 이런 처음 제목을 봤을 때 그 느낌이 딱 들어서 이 곡이 정말 좋았어요. 저희 가사가 참 좋은 게 네. 그 우리 몸의 머리 대신 주 서로 아.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네. 예수님의 몸이고 네. 예수님의 머리가 그쵸, 되니까 그쵸. 하나님이 원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네. 사람이 몸 교회로 몸 교회가 몸이고 네. 예수님이 머리인 그 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서로 다른 지체잖아요. 우리가 손가락도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어 뭐라고 새끼 새끼 손가락 새끼 약지인가요? 약지가 약지는 이거죠. 아, 반지 링핑거 약지 새끼 손가락 새끼 손가락 리틀 핑거 리틀 핑거 근데 다 모양이 틀리듯이 저희가 각기 다른 저희가 모여서 네. 하나의 몸이 돼서 네. 지체가 돼서 가는데 예전에 한 저기 찬양 인도자분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몸된 이유를 해야 되는 게 네. 저희끼리 있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한 교회에 또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네. 그 안에서 너무 많은 생각과 네. 방향과 사고에 말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 분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대로 머리가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여야지 된다. 네. 그게 교회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찬양 들으면서 이 가사들 보면서 그때 네. 그 말씀이 참 생각나네요. 예준 씨는 이 찬양 좋아하세요? 저는 이 네. 찬양을 이제 한 번도 이제 사연케 오래 했다 보니까 근데 이 찬양을 불러보지는 못했어요. 아. 근데 이 찬양을 다른 교회에서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네. 저는 이 찬양도 꼭 한번 제 찬양대에 서서 불러보고 싶은 찬양 중에도 하나였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특성으로. 특성으로. 아, 좋습니다. 특성. 아, 그러면은 언젠가요? 저도 한번 초청. 저도 그날 특별히. 아. 아, 그, 혜인 씨는. 네. 예, 주일날 예배가 몇 시예요? 저희는 3시 45분이에요. 그러면 오셔요. 저희 2시예요. 아, 그래요? 끝나고 바로 왔는데. 네. 아, 그냥 2시 늦게 하시네요. 저희도 늦게 하는 편. 왜냐면 대부분 이민교회다 보니까. 아, 그쵸. 렌트를 하니까. 네. 그쵸. 그래서 정말, 아, 이 찬양 언제 네. 들어도 좋은 찬양 같습니다. 혜인 씨는 이 찬양 언제 처음으로 듣게 되셨나요? 약 4개월 전에요. 아,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저는 4개월 전에 딱 교회를 정말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키워나가는 중이어가지고 저는 제가 가져오는 뭐 이렇게 제가 이 노래 너무 좋아요 하고 추천하는 곡들을 한 3번밖에 안 들어본 것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가져오잖아요. 한 번씩 빡 꽂혀가지고 가져오는 곡들이에요. 아, 네. 진짜. 정말 얼마 안 네. 되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중입니다. 혹시 네. 이 노래에 대한 어디 스토리라던가 스토리 어느 부분이 가장 영감을 받았던가 가사가 더 네.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네, 가사가 전체적으로 다 좋고 솔직히 말해서 제목이 제일 좋아. 아까 말했듯이 나는 우리는 주의 교회, 나는 주님의 교회니까 그리스도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네. 향기를 항상 품고 살아야겠다. 이 찬양을 들었을 때 그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가 떠오르는데 네. 교회라고 꼭 건물이 교회여야지만 교회가 아니고 네. 내가 간서 내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되게 거기서 되게 저는 감동이라 그러나요? 네. 되게 많은 그런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목사님이 네. 했던 말이 내가 그게 사람이 몇 명이 있든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나밖에 없든 네. 그곳에서 내가 찬양을 하고 네. 성경을 읽고 그런다면 그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했던 그런 말이 정말 생각이 나게 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 아닌가 싶어요. 갑자기 부르신 곳에서 같은 또 아, 부르신 곳에서 네. 난 예배하네. 예배하네. 예배자. 아, 제가 저번에 네. 추천을 했던 네. 찬양이었죠. 네. 부르신 곳에서. 진짜 좋아요. 제가 한 50번 넘게 들은 유일한 찬양인 것 같아요. 아, 부르신 곳에서요? 네.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저 네. 한번 저는 이 부르신 곳에서를 네. 이제 교회 수련회 찬양 네. 갔을 때 찬양 네. 인도를 하는데 선곡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네. 처음 불렀는데 네. 수련회 2박 3일 동안 거의 그 노래만 부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다들 그 노래를 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죠. 자 그러면 저희 DJ 하이 씨 네. 예. DJ 하이 다음 곡 누구인가요? 추천해 주세요. 네 제가 다음으로 추천해 드릴 곡은 나는 노래아의 한의 제이어스의 곡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라는 노래 안에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분 목소리 너무 예뻐요. 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특히 제이어스 씨라고 해야 되나? 이분은 모든 찬양을 너무 이쁘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제이어스가 제가 미안해요. 40대예요. 너 땅이었는데 아... 제이어스 많이 들었는데 네. 이게 한 분이에요? 아니면 그룹이에요? 어, 네, 갑자기 헷갈리네요. 근데 저가 들었을 때는 한 분 목소리가 몇 번 들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주로 듣는 거. 싱어가 거는. 있을 거고 뭐 밴드 네. 있을 듯. 잠깐 제가 한번 제이어스가 멤버분들이 네. 있네요. 그렇죠. 아~ 네. 제이어스의 멤버들은 있는 워시 팀이네요. 제이어스. 네, 워시 정말 이분들 유명하죠. 네. 청년들 사이에. 그랬거든요. 전 최근에 네. 많이 듣게 돼가지고 저는 뭐 그냥 막 안개 마커스 뭐 그랬었는데 네. 근데 요즘 이분들 찬양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 맞아요. 전 이 찬양에서 참 나는 노래 안에 날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이 구절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마음에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날 자유케 제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감사함에 나는 노래하고 주를 사랑해서 노래하고 이런 게 참 이 성경 이 찬송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어제 그 저희 교회 예배 아 어제가 아니고 지난 주에 네. 목사님이 그 찬양 한 곡을 불러주셨어요. 네. 근데 그게 이와 같은 때. 아. 어떤 때라도 나는 네. 노래하네. 네. 찬양하네. 아. 참, 우리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맞아요. 우리가 기분 좋다고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네. 힘들 때일수록 네. 왜냐면 그 찬양이 되게 힘이 될 때도 있거든요. 아, 맞아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기도? 찬양? 언제나. 좋으면 또 감사하다고. 네. 힘들면은 위로를 달라고. 그런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 이 찬양 속의 위로가 또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찬양 속의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많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찬양을 네. 들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느끼고 이걸 또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찬양이 정말 신기한 게 그런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릴 때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찬양팀으로 되게 오래 섬겼다 보니까 네. 이게 막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에서 은혜보다는 네. 찬양.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찬양팀들이 대부분 네. 왜냐면 집중을 하니까 아 맞아요. 가사에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찬양을 하게 되잖아요. 네. 저도 그런 경우가 되게 그래서 저는 되게 막 찬양을 하면서 정말 울부짖고 정말 그런데 정말 많이 은혜를 받고 네. 또 감동이 많이 오는 그런 올 때가 많지 않나. 근데 항상 같은 찬양을 불러도 네. 매 순간마다 그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두 분은 찬양으로 되게 막 힘들 때 네. 아니면 뭐 되게 그 힘을 얻었던 뭐 그런 찬양 있으세요? 저는 주의 손에 나의 손이 고개고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한 건데 그거 얘기하려고 내가 먼저 멘트를 꺼낸 건데 뺏겼다. 저번 방송할 때도 효쌤이랑 저랑 주의 손에 나의 손에 보기로 제가 소개할까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왜 그 노래가? 아,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그때 한창 불안한 시기였어요. 전체적으로 다 제가 입시 미술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뒀었고 그 부모님도 이혼하셨고 모든 게 다 불안한 시기였어요. 고3이고 1년 뒤에 성인인데 당장 무언가를 시작할 그게 없는 거예요. 1년 뒤에 성인이 됐을 때 혼자 나아가고 싶은데 그거를 제가 1년 안에 준비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주의 손에 나의 손에 뽀개고가 참 저희가 그때 그 찬양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그 찬양을 들을 때 되게 내 손발을 감싸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많이 울었었어요. 저도. 영주권 딴 데 있을 때 아, 되게 네. 좀 좌절하고 막 지쳐 있었을 때 네. 그 찬양이 정말 힘이 됐었어요. 이제 혜인 씨가 그 찬양을 택했으니 네. 저는 아까 그 제가 말했던 찬양 찾았어요. 네. Born Again, 제이였어요. Born Again. 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네.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네.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 정말 좋은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네.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있네. 나의 네.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있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았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중심이 없을 때 내가 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 네. 방황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전의 내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 수가 있고 너무 동떨어져 버리면 불안해지니까 더 방황을 네. 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전과 같이 살 수 있다. 네. 이게 너무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내 안에 중심이 되시는 분. 네. 내가 택하신 분이 아닌 나를 택하신 주님이 계신다. 네.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어, 또 제 말이 길어졌네요. 자, 우리 DJ 다음 곡 소개시켜주세요. 네. 다음 곡은 짝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10cm의 짝사랑 듣고 오실게요. 이건 가요죠? 네, 가요예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대의 표정이 너무 차가워서 나의 말은 닿기도 전에 얼어붙네. 그대의 말투가 너무 건조해서 나의 마음은 열기도 전에 시들었지. 혼자 나누는 사랑도 아름답지만 오늘 같은 새벽에 이런 뻔한 노래를 누가 듣는다고. 그대여 먼저 잠들지 말고 오늘 밤 나를 생각해줘. 아직도 뒤쳐 나처럼 한 번쯤은 그대의 마음이 너무 뾰족해서 내 맘대로 만지기엔 겁이 나네. 그대의 대답은 너무 당연하고 나도 같이 끄덕이며 웃어버렸지. 혼자 내뱉는 사랑도 의미는 있지만 오늘 같은 새벽에 이런 뻔한 노래를 누가 듣는다고. 그대여 먼저 잠들지 말고 오늘 밤 나를 생각해줘. 아직도 뒤척이는 나처럼 한 번쯤은 그대여 나를 생각해줘. 오늘 밤 나를 걱정해줘. 여전히 뒤척이는 나처럼 한 번쯤은 네, 10cm의 짝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아, 10cm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10cm 하면 그 노래가 떠오르죠. 아메리카노. 저는 처음 들어봐요. 아, 정말요? 10cm라는 분들 처음이었었어요. 아, 진짜요? 이게 뭐 키가 작아서 10cm인가요? 아, 10cm가 원래 원조 멤버 두 명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 두 명 이제 키가 10cm가 차이가 난다고 이제 그런 명을 10cm로 지었다고 하네요. 딱 10cm 차이 났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뭐 한국 인디 쪽에서는 정말로 탑이죠. 아, 죄송해요. 저는 처음 접하는 아메리카노 거죠. 노래도 모르세요? 아, 지금 아까 그 예준 씨가 얘기한 그 리듬은 들은 적 있어요. 그 노래가 이분들 노래인지 몰랐어요. 이분들 노래죠. 네. 정말 명곡들도 많으시고. 네, 그 명곡을 리메이크한 노래들도 10cm가 리메이크한 노래들도 굉장히 유명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노래를 너무 잘 부르세요. 잘 불러요? 잘생긴 게 아니라 잘 불러요. 네, 잘 생기셨어요. 아, 잘 생기셨나요? 개인적인 네. 남자가 지금 바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두 분 대화 나누세요. 목소리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목소리가 잘생겼어요. 아, 정말. 잘생겼고. 네, 맞아요. 이분들 특유의 요즘 가수들이 네. 다 대부분 그 특유의 나만의 색깔이 있는 그 음색으로 되게 많이 가는 거. 저는 정말 사랑한 제가 네. 가수를 잘 모르거든요. 네. 저는 정말 가수를 잘 모르는데 그리고 저는 막 가수 연예인 팬 그런 게 잘 없어요. 요즘 따라 제가 정말 팬 덕후라고 하죠. 덕후를 할 것 같은 지금 그룹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볼빨간 사춘기. 아, 뭐 남성분들이 다 사랑하는 그룹 아닌가요? 아, 근데 지금 네. 죄송해요. 검색을 해봤어요. 네네네. 근데 대한민국의 1인조 인디밴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 명이 밴드가 성찬이 탈퇴를 네, 얼마 전에 탈퇴하셨어요. 근데 이분 유명하신가 봐요, 진짜. 네, 정말 유명하세요. 자이언티랑 콘서트 타고 막 그러시네요. 네. 아마 음반도 1위 많이 하시고 네 1위도 많이 하시고 아메리카노 때가 가장 흥했지 않았을까. 카페에 이 노래가 안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많이 흘려나갔고 또 한국 지금까지 아메리카노 한국 대한민국의 커피라 그러죠. 한국 그쵸.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이거를 막 뭐라 그러죠 붐하게 만든 그룹이 이 그룹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5대 대학생들이 네. 그 찍은 웹드라마 영상 보신 거 있어요? 아, 네네네, 봤어요. 아메리카노, 그거? 네. 네네네, 맞습니다. 막 영어, 도넛인가? 도넛팅이 팀인가? 뭐, 네. 대학생들이 이제 네네네, 워홀로 이야기 갖고 이제 웹드라마 찍잖아요. 네. 그래서 막 자기 딴에 이제 왔으니까 영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커피숍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플리즈 하는데 여기는 아메리카노가 없다. 롱블랙이 있다. 롱블랙을 주면 안 되겠냐 했는데 귀에는 안 들리고 원 아메리카노 플리즈 막 나중에 그 사이즈 막 사이즈 네, 스몰 톨 할 건데 뭐 어떤 거 하기 레귤러 원 아메리카노 플리즈 떠오르고 아주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 드라마가 네. 저도 한번 집에 가는 길에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네. 제가 또 혼자 늙은 세대여가지고 아야, 전혀 네. 몰랐네요. 혹시 그 볼빨간 사춘기는 아세요? 그건 누구예요? 노래 제목이에요? 아니면은? 아, 이제 볼빨간 사춘기 얼마, 이제, 원래는 이 분들이 슈스케에 나왔죠? 네, 슈스케K라고, 이제 음악 한국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알죠. 슈스케 나왔죠. 네, 거기서 나와가지고 되게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분들도 음색이 되게 특이하세요. 네, 여성분. 볼빨간 사춘기. 네, 너무 막 사랑스럽다고 맞아요, 해야 되나? 맞아요. 막 눈앞에서 5살짜리 애기가, 아, 나 이거 이뻐요? 저거 했는데 이뻐요? 이렇게 맞아, 맞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막, 남자들 보는 순간 심장이 높죠, 막. 아, 진짜. 듣는 순간, 저희가 여잔데도, 어머, 얘는 누구야? 이런 느낌? 약간 그 목소리 톤이 약간 이분들이 약간 사투리적이 아닌 그런 톤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발음이 이제 좀 나쁘게 말하면 발음이 좋진 않아요. 근데 그 발음이 좋지 않은 게 그게 또 매력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걸 또 매력으로 삼아서 되게 그런 귀염 포인트가 있어요. 또 그런 걸 킬링 포인트라 그러죠. 맞아요. 그런 게 있어서 요즘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는. 예준 씨 흥분 좀 가라앉히세요. 지금 완전히. 이름이 되게 재밌네요. 10cm 볼빨간 사춘기. 아, 네. 네. 요즘은 다 정말 이런 그룹 이름들이 네. 특성 있고 딱 들었을 때 되게 외우기도 쉽고. 이 안재영 씨가 슈퍼스타 K 나오신 분이에요? 아, 그 팀 자체가 슈퍼스타가? 네. 아, 그렇군요. 오늘은 집에 가서 해야 될 숙제가 참 많네요. 10cm, 네. 볼빨간 사춘기 또 뭐 있나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인디는 슈가볼. 슈가볼? 슈가볼. 슈가불 아니면 볼? 슈가볼이요. 볼. 아. 네. 아,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0cm의 벌빨간 네. 사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또 다른 노래, 또 좋은 노래 또 추천해 주셔야죠. 아, 이번 곡은 약간 엄마를 생각하게 하는 부모님을 아. 생각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인피니트의 엄마 듣고 오실게요. 시작해야 할까 이 어색한 고백을 어리석게도 무심하게도 미뤄온 얘기들 그래도 죄는 줄 알았어 아파한 줄 몰라서 한번 해주고 싶던 말 I love you 은혜도 한 번을 못해준 그 말 가까이 있어서 늘 괜찮다고 말했어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for you 여태껏 받기만 했어서 song for you 고생한 당신께 드리고 싶은 보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늘 그렇듯이 늦었네요 어릴 적 초르면 봐 장난감 선물처럼 내 것인 듯 당연하게 받아온 마음들을 이제야 돌려드려요 love you 꼭 한번 해주고 싶던 말 그래도 한 번을 못해준 그 말 가까이 있어서 늘 괜찮다고 말했어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for you 여태껏 받기만 했어서 so for you 고생한 당신께 드리고 싶은 보고 싶어도 싶어도 늘 그렇듯이 잊었네요 사람이 말을 다 그쳐도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 느낄 때도 항상 내게 변치 않은 사랑을 보여준 그대를 해 이제 내가 변할게요 네, 인피니트의 엄마 듣고 오셨습니다. 아, 항상 그리운 엄마죠. 네, 항상 그립죠. 어느 순간 어디서라도 그리운 게 네. 자, 엄마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인피니트가 이런 노래를 부르지는 몰랐거든요. 아, 그쵸. 되게 저는 아이돌이라 생각하면 막 신나고 되게 막 보통, 춤추고 막 네. 그런 노래인 줄 알았는데 아, 이런 노래도 있네요? 네, 아, 제가 팬이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바깥에선 이상하게 애교가 많은데 집에 가면 그렇게 무뚝뚝해요. 저희 엄마 되게 애교가 많으시거든요. 네. 어, 딸 사랑해 이런 걸 하세요. 그럼 낯간지러워서 왜 그래? 근데 저희 오빠랑 이제 제 쌍둥이 언니라고 하죠. 제가 쌍둥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빠랑 쌍둥이 언니는 애교가 많아요. 엄마가 뭐 하면 네, 이러고, 엄마 사랑해 이러면 어, 저도요 이러고 뭐 엄마 뽀뽀 이러면 가끔 기분 나쁠 때 아직까지도 뽀뽀를 해줘. 어... 근데 저는 뽀뽀 이러면 중학생 때부터 어 뭐야? 이랬거든요. 되게 엄마한테 쑥스러움을 많이 타요. 엄마 서운해하죠. 다른 애들은 다 해주는데 너 왜 그래? 너 못됐어. 이러면서 어, 엄마는 딸 사랑하는데 딸 안 사랑해? 이러면서 막 그러시거든요. 어, 저는 이 엄마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전 제가 만약에 이제 제 DJ 타임이 온다면 네. 꼭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중에 하나가 네. 가족 사진이라고 이제 김진호 씨가 네. 이제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네. 혹시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네. 이 노래 가사를 정말 듣고 뉴질랜드에 처음 와서 울었었단 말이에요. 이 노래를 듣고 정말 아 정말 너무 감동적인데 네. 나중에 꼭 한번 들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어 저는 뉴질랜드에 온 게 가족이랑 왔잖아요. 네네. 혼자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와 타지에 와서 뭐 외롭거나 그런 것보다는 솔직히 어머니가 제일 많이 생각났던 거는 군대였거든요. 네. 군대 가면은 진짜 막 불효자도 효자가 돼요. 네. 진짜 막 어머니 지금까지 제가 너무 못났습니다. 막 이런 막 편지도 쓰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일병, 상병, 병장 될 때마다 이제 점점 편지 수는 줄어들고 네. 그러는데 제가 편지 수가 줄어들었던 계기가 휴가를 나갔어요. 네. 휴가를. 근데 어머니가 제가 오는지를 모른 거예요. 아 정말요? 깜빡하고 나 외출을 하신 거예요. 아. 열쇠가 없잖아요. 네. 그쵸. 겨울에 군복 입고 덜덜 떨고 저희 어머니가 조금 살짝 그런 부분에서 좀 덤덤하신가 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또 휴가 나갈 때마다 사고를 치니까 네. 별로 반기질 않으시더라고요. 지금도 한국 들어오는 걸 별로 반기질 않으시고 이 방송을 어머니께서 안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근데 어머니란 존재, 가족이란 존재가 네. 그쵸. 네. 큰 게 느껴질 때가 결과적으로 혼자 외로울 때. 맞아요. 같이 쌤 못 느껴요. 솔직히 혜인 씨가 말한 대로 뭐 애교도 없고 네. 솔직히 가족들한테 더 소홀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소홀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언제든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항상 내 옆에 있어요. 네. 친구는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정작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저는 처음 딱 들었을 때부터 그때도 항상 엄마한테 좀 미안했어요. 왜냐면 저 빼고 다 애교가 많으니까. 근데 이 가사가 이때까지 말 못했는데 쑥스럽지만 얘기할게요. 사랑해요. 많이 늦었네요. 이런 가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전화를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어머님이 이제 매일 아침도 하시고 네. 노력을 하시는데 항상 전화 맨 마지막 끝에 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예준아 사랑해? 라고 하시면 저도 이제 사랑한다 라고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또 부산 남자 제가 또 경기도 아 그런 남자라 네. 그런 말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뭐 어떻게 이게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네. 여자친구한테 잘하면서 네. 부모님한테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왠지 모르게 부모님한테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이게 정말 사랑은 하는데 이 말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네. 한번 꺼내봤어요. 네.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한다고. 근데 한두 번 하니까 네.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이게 더 어머니랑 또 더 이제 사이도 좋아지고 그래서 한 번쯤은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이번엔 가족 얘기했는데 네. 또 다른 노래를 또 들어봐야죠. 네, 저희 이제 벌써 다섯 번째 곡이네요. 다섯 번째 곡은 저희 힐송의 호산나 듣고 오실게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in the highest we praise you. 호산나 호산나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in the highest. 네, 호산나의 일송 듣고 왔습니다. 자, 또 가족하면 또 네. 우리가 또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가족 외에 또 해야 될 분이 예수님, 또 하나님 아닌가. 그렇죠. 저희 아버지. 네, 제가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가 딱 뉴질랜드 와서 처음으로 외국 교회에 한번 가봤었어요. 아, 정말요? 네, 교회, 외국 교회는 어떻게 들어간다거나 그분들은 어떻게 찬양을 하나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언어가 다르고 사상이 좀 다르니까 좀 다르게 찬양을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봤는데 그때 찬양단 팀 분 중에 한 분이 처음에 딱 독창을 하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 맞아요. 또 외국분들이 노래를 그렇게 잘하세요. 네. 그래서 아 근데 그분은 중국계 열이셨어요. 하시는데 막 작은 책으로 노래를 쫙 부르시는데 뭐지? 저 노래 뭐지? 라는데 근데 후렴구가 호산나 호산나 계속 이렇게 외치잖아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가 예배 다 드리고 집에 와서 그 곡을 며칠 내내 들었어요. 그게 계속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따라 부르고 진짜 너무 좋다가 근데 문득 생각이 들어서 호산나가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봤는데 구하옵나니 나를 구원해주소서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뭔가 총 맞은 느낌인 거예요. 아, 나 지금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또 나오는 곡이 백지영의 총 맞은 것. 아, 맞아요. 총 맞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곡을 자주 들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호산나가 이 노래 말고도 그 유명한 곡 중에 하나가 호산나 호산 이 노래 있잖아요. 근데 호산나 이게 호산나 아, 왜 이게 버전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들었던 이 호산나도 한국 네. 버전이 있죠? 네, 한국 버전이 똑같은 음으로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한국 버전도 좋고 외국 버전도 좋고 근데 외국 버전 힐송의 목소리가 아, 또 맞아요. 또 정말 힐송 되게 오래된 그룹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듣고 있는데도 정말 좋고 그 갤럭시 오브 뭐죠? 가디언? 네, 갤럭시 네. 오브 가디언. 가디언 오브 갤럭시인가요? 가디언 오브 갤럭시. 네, 가디언 오브 갤럭시 같아요. 네네네. 그 주라기 공원에 나왔던 그 주인공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영화 배우가 이번에 그 힐송교회 등록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오. 그런 뉴스도 나옵니다. 이렇게 또 뉴스까지 전해주는 우리 라디오입니다. 네, 뉴스까지 전해주는 라디오. 작은 여유가 그린 풍경입니다. 네. 호산나. 참 좋죠. 네. 아직 근데 전 가사를 아직 못 봐봤어요.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음악을 들으면 가사보다 그 리듬을 먼저 귀에 듣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누가 그러던데 이게 뭐 좌뇌가 발달했니 우뇌가 발달했니 그거에 따라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항상 가사는 네. 찾아보지 않으면은 전 잘 안 들리더라고요.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가장 높은 곳 안에서 호산나 외친다 이런 가사인 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 저도 이 찬양이 네. 정말 저도 이 찬양을 어디서 처음 들었냐면 네. 저 필리핀에 있을 때 저희 교회가 이제 한국인이랑 필리핀 네. 분들이랑 같이 교회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두 개였는데 네. 하나는 필리핀 선교를 위한 교회였고 네. 건물이었고 하나는 한인 선교를 위한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우선 어쨌든 교회에서 같이 이제 스텝이다 보니까 이제 찬양을 섬기로 네. 이제 필리핀 쪽에서 이제 섬겼었는데 그때 저도 이 노래를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때도 저도 그때 여성 필리핀 여성분이 노래를 네. 불렀는데 너무 노래를 잘 부르시는 거예요. 네. 이게 마음에서 막 울리는 네. 그런 느낌 아세요? 이 곡의 선, 이게 뭐라 하죠? 선이라던가, 그런 음색이라던가, 네. 아, 너무 또 아름답고 또 너무 곡 자체가 이쁜. 맞아요. 되게 막 감동적이고, 가사도 얼마나 좋아요. 네, 맞아요. 가사가 너무 좋고. 아, 참. 한국 버전도 꼭 한번 듣고 싶네요. 네, 한국 버전도 목소리가 이쁘고 한국 버전도 저도 한국 버전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오늘은 저희 이렇게 헤인스 데이를 진행했는데요. 저를 위한 날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정말요? 너무 곡들이 네. 헤인스 너무 좋은 곡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다음 좀, 다음에 제 차례되면 좀 걱정되는 게 네. 네. 저희가 이제 40대 노래만 나오고 아, 아니에요. 저는 뭐 김광석 다 좋아합니다. 옛날 향수를 다시 불러올 수 있을 만한 노래. 네. 아, 저희 그런 노래 좋습니다. 아, 다 좋아해요. 90년대 노래만 나오고 아, 60년대까지 안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저 생각나는 건 H.O.T? H.O.T. 뭐, 그런 사람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좋은 명곡이 있으면 더 언제든지 소개시켜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만 마치고요. 혜인씨, 네. 마지막 클로징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마지막 곡은 정말 유쾌한 리듬을 만드시는 분들의 곡인데요. 오합형 트리오의 예수 이름 눈빛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혜인, 효쌤, 예준이었습니다. 저희 이만 퇴근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